한 청년이 의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형을 걱정하고 있었죠. 큰일이에요. 우리 형은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의 말을 들은 의사가 말하길, 아, 그럼 정신병원에 보내지 그래요.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달걀이 필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화 애니 홀의 마지막 장면 대사입니다. 감독과 주연을 맡은 우디 알렌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계란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분별 없고 가끔은 미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달걀이 필요하거든요.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Stand By Me, 오늘은 데미스 루소스의 음성으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슬픈 음악을 좀 들려달라고 하셨죠? 대전 대덕구 비례동의 김기한 씨. 이 영화를 보셨다면 Stand By Me가 좀 슬프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닭과 달걀이라. 자, 지금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또 방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 엔지니어분들, 지금까지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정말 뭐 좋은 일 있다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우리들이 달걀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박상순 씨처럼 권희경 씨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심정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자작시를 몇 편이나 적어주셨습니다. 권희경 씨 지금 듣고 계십니까? 박상순 씨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자, 강정환 씨 친구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은평구 수색동에서 정희승 씨, 그리고 경기도 안산 원곡동에 김미연 씨, 국민학교 동창 이녀리와 영진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좀 늦었지만 꼭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울 양천구에서 서문미 학생, 이 음악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메워지면서 눈물이 나온다고요. 친구 미란이 수원이와 꼭 듣고 싶으니까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애냐의 노래죠. 남재욱 씨와 상계동의 이철구 씨, 권기영 씨, 경기도 부천 원미구 중동에서 유은주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Book of Days.

영화 필라델피아의 음악을 말하면 모두 다 Streets of Philadelphia나 필라델피아를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탐 행크스가 말로서 다 전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아리아의 음악과 함께 눈물로, 그 표정으로, 그 움직임으로 자신의 심정을 전달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끝나는 오페라 아리아의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정재희 씨가 친구 현선이의 생일날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들려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이승아 씨도 마리아 칼라스의 그 열정적인 오페라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필라델피아 중에서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케니에르, 그 중에 나오는 라 맘마 모르타를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탐 행크스가 나무 주연상을 받은 이유, 그 커다란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눈물과 땀방울과 그 몸짓, 정말 아주 처절한 장면이었죠. 자, 이 필라델피아, 바로 지난주에 개봉이 됐죠. 지난주에 개봉이 된 새 영화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은 제가 한 서너 번은 소개해드렸을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부터 나온다 하다가 이제야 개봉이 됩니다. 바로 지난 88년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자, 이 영화 완성된 지 7년 만에 이번 토요일에 개봉이 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미셸 디빌 감독은 여성의 심리 묘사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죠. 이 작품에서도 그 솜씨는 여전합니다. 레이몽 장의 소설 책 읽어주는 여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에로티시즘, 섬세한 유머 감각을 독특하게 풀어서 화면 위에 옮긴 영화인데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주인공 꽁스당스가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을 읽다가 어느덧 자신이 그 책 속의 주인공 마리가 됩니다. 책 속의 주인공인 마리는 친구의 권유로 젊은 여성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내죠. 그 광고를 보고 다섯 명의 사람이 마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반신불수의 마더 컴플렉스가 있는 미소년 에릭, 또 이기적인 장군의 미망인, 그리고 일에 중독된 사장. 뭐 이렇게 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마리는 여러 가지 인생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소설 책 읽어주는 여자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책을 다 읽은 꽁스당스는 자신의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책 속의 마리처럼 책 읽어주는 여자가 돼봐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영화 책 읽어주는 여자의 주인공 꽁스당스는 영화 속의 소설 책 읽어주는 여자를 읽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 소설의 주인공 마리는 여러 유형의 인간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녀가 읽는 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낭독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미묘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영화는 여성과 말과의 관계를 아주 새로운 각도로 묘사해내고 있는 그런 독특한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프랑스 여배우인 미유미유가 그 성숙한 여인의 모습과 소녀다움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어서 독특한 매력을 풍기고 있는데요. 이 미유미유가 꽁스당스와 마리 두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또 푸른색을 기본으로 한 주인공의 의상이나 화면 전체의 색감이 영화의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자, 이 책 읽어주는 여자에는 베토벤의 곡이 여러 곡 쓰였는데요. 그 곡 한 곡 한 곡에 영화 속 배역의 이름을 붙여서 테마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는 꽁스당스의 테마로 쓰이고 있고요. 또 바이올린 소나타 8번은 에릭의 테마로 쓰입니다. 여러분께는 조엘과 에릭, 마리의 테마로 쓰인 곡 베토벤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25번 1악장 들려드릴게요. 저희 FM 영화음악의 애청자분 중에는 몇몇 분이 귀신이 계세요. 제가 뭐 내일 어떤 음악을 틀어줄 것 같다, 들려드릴 것 같다를 미리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청주의 정보용 씨가 이번 새 영화 소개 시간에 책 읽어주는 여자 소개하시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세레나데 작품 25번 1악장 영화 책 읽어주는 여자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올 아카데미에서 7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지만 미국 영화의 모조림을 일구만 영국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입니다.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감독은 짐 쉐리던 감독, 영국 독립영화계 출신의 연출가인데요. 나의 왼발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나의 왼발로 90년 아카데미에서 남우 주연상과 여우 조연상 이 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세 번째 감독 작품인데요. 그가 굳이 1975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실화를 다룬 것, 영화 속의 실화를 다룬 데에는 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자신이 아일랜드 출신의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저항정신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대항해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한 청년의 분노, 그리고 그 아버지의 청년에 대한 사랑을 조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표현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음악부터 들어보죠. 시네드 오코너가 부르는 노래 You Made Me the Thief of the Heart 들어보시죠.

아일랜드의 노래하는 투사 시네드 오커너가 부른 You Made Me the Thief of Your Heart.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불꽃을 던지는 그 장면에서 비장하게 흘러나왔던 음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이건 악몽임에 분명해.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나 기막힌 일일 때, 나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바로 그런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벨페스트에 사는 청년 제리 쿤로는 지붕에 양철 조각이나 뜯어파는 그 좀도둑이자 불황합니다. 그가 살았던 1970년대 당시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페스트는 IRA와 영국 진압군 사이의 격전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리는 양철 조각을 몰래 훔치려다가 그만 영국군에게 IRA에게 저격병으로 오해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영국군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IRA로부터 정신나간 쓰레기로 몰리게 되는 제리. 제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해서 영국에 있는 숙모댁으로 보냅니다. 사람 좀 되라고요. 그런데 영국에 온 제리는 히피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 길포드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그 시간에 돈이 다 떨어진 제리는 그 근처를 친구와 함께 배회하다가 매춘부가 떨어뜨린 열쇠를 주워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와서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잔뜩 멋을 부리고는 아일랜드로 건너옵니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흐른 뒤 이 아일랜드의 집에서 잠자던 제리는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당시 런던에 함께 있던 친구 폴과 함께 테러범으로 몰립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역시 길포드의 그 식당을 폭파한 테러리스트로 체포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 영화는 한마디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서 소중한 자유를 다시 찾는 한 남자의 인간 승리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의 내용도 힘이 있지만 감옥 생활을 겪어나가면서 절망에서 체념으로, 체념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다시 의지로 자신을 점차 단련해 나가는 주인공 제리 역의 다니엘 데이로이스, 그의 연기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역의 피트 포세스웨이트와 제리의 변호사 피어스 역의 엠마 톰슨, 이렇게 영국식 정통 연기를 보여주는 조연들의 열연도 볼만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가 한 80년대,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으면 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아일랜드 출신의 저항 가수들은 모두 다 출연하는 것 같아요. U2의 리더였죠. 보노와 게빈 프라이데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g. You didn't look back. You didn't belong. In the name of reason. In the name of hope. In the name of religion. In the name of dope. In the name of freedom. You drifted away to see the sunshine.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김현준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In the Name of the Father 중에서 Bono and the Gavin Friday 노래 In the Name of the Father 띄워드렸습니다. 그동안 현준 학생의 편지를 한 6통 받았나요? 편지 보내실 때마다 7장씩, 8장씩 이렇게 써 보내주셨는데요. 마지막 편지라고 하셨네요.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기원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역시 이번 토요일에 개봉되는데요. 강수연 씨, 이보희 씨, 이경영 씨, 김경세 씨 이렇게 두 남자와 두 여자 주인공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미스테리물 장미의 나날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곽지기훈 감독은 겨울나그네로 데뷔해서 그동안 두 여자의 집, 젊은 날의 초상, 또 이혼하지 않는 여자, 이렇게 주로 그 여성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어온 감독이죠. 그런 곽지기훈 감독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영화 이 장미의 나날은 한마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적인 심리를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 정지현, 이보이는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조영우, 이경영을 배신하고 대기업의 후계자인 이동규, 김병세와 정략 결혼합니다. 하지만 남편 동규가 자신을 무슨 소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디스트적인 기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정지현은 꾸미기 시작하죠. 자, 그런 그녀의 파트너가 된 여인 신재희가 바로 강수연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교포 재벌의 무남 동료로 위장해 있지만 사실은 미인계를 이용한 프로 살인 청부업자였죠. 자, 이들 네 사람을 통해서 도시의 상류사회에 내재된 비인간성을 파헤치게 돼 장미의 나날. 음악은 송병준 씨가 맡았습니다. 장미의 나날의 타이틀 들어보시죠.